닥터 스테판 12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당국자회담이 이틀째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가 초점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그 실무적인 회담이죠. 이제 차관급이 대표니까요. 이산가족이다, 뭐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근데 저는 단순히 실무회담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북의 신년사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북남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이뤄내는 그런 사전준비의 성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정적인 계기로 반기문의 방북,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 대통령의 특별 메신저 역할로 방북하는 과거 1994년에 카터 미 전 대통령의 역할이었죠. 네. 그런 가능성이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 지난 8월 말 8.25 합의에 기초해서 개최된 당국회담인데요. 사실 올 하반기의 흐름은 매우 순탄했습니다. 북이 당창건 70돌 10명식 전후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제 연합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시위를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개최되고 김관진이라든지 심지어 박근혜까지도 통준위에서 발언했죠. 네. 당국회담 준비를 다그치는 발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방북해서 5월 1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북의 직총 노동자들과 함께요.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봤고요. 네. 그런 열기를 받아서인지 최근에 열린 범인연 창립 25돌에 격조 있는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걸 또 수구 보수 언론들이 시비질을 하는데 하여튼 남코리아에는 이 지구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뭐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허구한 날 군사적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는 나라들보다도 못하다. 네. 예, 지난 4월 말 민주국제 포럼에 참가했던 세네갈을 비롯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성 덴바무사 덴벨레나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의 띵크탱크 책임자인 빅토 우고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네. 충격을 받았어요. 남코리아의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일반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21세기지만 20세기, 아니 중세기적 수준에서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파시즘의 사회, 파쇼 사회라는 건데요. 네. 개혁의 두 대통령이 방북을 했습니다. 사실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 순회담을 하기로 됐었죠. 네. 김영삼은 뭐 이른바 친미 부르주아 개혁 정치인에서 이제 친미 수구 정치인으로 변절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정가에서는 이제 사쿠라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가 죽었을 때 마귀가 죽었다라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망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너그러운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이 희대의 민족 반역자이고 군사 파시스트 못지않은 파시오 강이라는 거. 네. 그리고 특히 경제위기 민생 파탄의 상징인 남코리아를 국제통화기금 경제신탁통치에 밀어넣은 민생 파탄범이죠. 거기에 한 청년을 이적단체로 만드는 이른바 연대사건을 조작한 주범이죠. 네. 그런 역사적인 범죄 행각은 두고두고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수구 쪽 대통령이 방북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가 방북하면 그 첫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 성사된 것이고요. 네. 그러나 수구 쪽 내에서 통일지향 세력이 생긴다는 6.15 운동선언 14선언에 버금가는 합의를 이뤄낸다는 의미에서는 천지개벽에 다시 말하면 북남 남북관계의 대전한 대변혁이라는 말, 자주통일의 대통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러한 격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카드를 가지고서야만 경제위기 민생 파탄 속에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지막 허세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에게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네. 연합뉴스 11자 보도에 의하면 북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평천혁명사적지에서 수소폭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 선군혁명의 만년제보로 훌륭히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 동지를 평천혁명사적지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평천혁명사적지는 해방된 조국당의 첫 병기공장의 토전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아로새겨져 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김정운 동지께서는 평천혁명사적지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1945년 10월 평촌볼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병기공장 토전을 잡아주시었다고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어느덧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추억 깊은 오조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위의 로고 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 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수프로 무성해졌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사적지는 선군 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유의 핵탄, 소수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북의 최고 리더가 수소폭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석하기 애매하지만 기술적으로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개발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중국도 1959년 최초의 원자탄 시험한 뒤에 몇 년 안 가서 수소탄 시험을 했죠. 네. 왜 북이 못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원자탄을 보유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소탄을 보유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네. 2003년에 재처리를 시작해서 2006년에 이제 첫 공식적인 핵시험이 북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에 기초해서만 봐도 9년, 약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만 봐도 이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아, 물론 이제 북이 원자탄을 개발한 것은 60년대 말, 늦어도 70년대 초로 추정이 됩니다. 예, 실전 배치를 80년대 초에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1998년 5월 달에 파키스탄의 사막에서 두 종류의 원자탄 시험과 수소탄 시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요. 네. 그리고 2013년 5월 20일에 노동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원자탄, 수소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날 공교롭게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루시 전 CIA 국장이 공동으로 기고한 내용. 북이 슈퍼 EMP탄을 미 본토 위에 쏘아 올려 터뜨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미국 전체가 이제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바뀐다. 최근 년에 나온 월드워 Z의 그 좀비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클로즈 트랙이라든지 어떤 은유 비유적인 수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체사회주의 북과 초국적 자본 시오니스트, 네,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줄여서 요즘은 시온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자본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극우로 몰립니다. 네. 그렇게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없어도 반유대 선전금지법이 있거든요. 꼭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시오니스트가 초점이기 때문에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줄여서 시온 자본이라고 하는데 주체의 북과 시온 자본 간의 대결이죠. 이 대결에서 이제 서로 불필요한 충돌과 희생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죠. 2012년 4월부터만 해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 4번이나 됩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8월 말까지요. 네. 그 뒤 10월 달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 칼바람 정신의 화두를 던지죠. 네. 마치 2000년 1월 달에 김정일 총비서가 백두산에 올라간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네. 근데 그때 2000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6월 달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 합의가 있었고요. 10월 달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방미와 10.12 북미 공동 커뮤니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 달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됐죠. 네. 파쇼적인 국면에서는 항쟁의 정세가 가속화되고 개량적인 국면에서는 정치 세력화의 경향이 뚜렷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특사 클래퍼 후커가 같이 방북하고요. 오바마의 특사도 전달하는데 이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이 올 4월을 거쳐서 7월 달에 딱 20년 전에 미국을 상대로 부기했던 방식 그대로 해서 경제 봉쇄망을 뚫습니다. 네. 그 직전에 쿠바도 미국과 수교를 하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마치 우리 민족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수건과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 두 나라는 이제 분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 봉쇄망을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건인데요. 수십 년에 걸친 그 성과가 이루어진 거죠. 특히 쿠바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보수 야당이 3분의 2 개헌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남미의 정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쿠바가 이렇게 혁혁한 정책 성과를 이룬 것은 어떤 결정적인 동인이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가 누차 했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가세요. 2012년 12월 12일, 예, 오늘입니다. 딱 3년 전인데 이틀 전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평천 혁명사적지, 여기 평천 땅이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해방 직후에 직접 10월 달에, 45년 10월 달에 병기 공장에 터로 잡아준 곳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최초의 기관단총이 생산이 됐는데 직접 와서 시험 발사를 했죠. 네. 그 사진이 최근 북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사적지를 개건하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폭탄 발언이다, 핵폭탄급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수소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수소탄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2013년에 노동신문에 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최고 리더가 직접 그것도 평천혁명사적지, 평천에서 군수공장이 세워진 70도를 기념해서 한 무게 있는 발언인 거죠. 역사적이고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북은 원래 이렇게 기념일을 중시하는데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3호 2호기에 실어서 슈퍼 EMP, 포브스라고 하죠.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입니다. 네. 그걸 극궤도 위성을 통해서 날려가지고 미 본토 지상 500km에 올려놓았죠. 네. 저는 고정식과 이동식 그리고 각각 두 기씩 분리돼서 네 기가 올라가서 돌고 있거나 이제 정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막는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극궤도를 따라서 날아오는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코스를 통해서 미국도 올리지 못한 뭐 800km 정도라고 하는데 지상 500km에 정확하게 안착시킨 그런 놀라운 슈퍼 EMP 포브스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시위하면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 시작이 됐죠. 그날의 즈음에서 평천혁명사적지를 간 것입니다. 왜 딱 12일에 맞춰서 가지 않았는가. 원래 조금 일찍 가서 12일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 늘 치밀하게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제 북의 특성이 맞는데요. 네. 그것도 있지만 11일에 진행될 북남 남북 당국 회담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남측 당국이 아니고 미국을 때리는 이런 전략무기에 대한 언급은 남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상전인 미국을 통해서 당국회담에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예, 따라서 그것은 더더욱 이상가족 상봉이나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이상가족 상봉은 이미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으로서 사활적이잖아요. 수소탄 발언까지 하면서 추동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구 대통령의 방북. 수구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내내 반대했던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버금가는 선언의 합의. 네. 그래서 북남 남북관계의 대전한 대변역을 이뤄내기 위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죠. 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적인 압박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압박.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수소탄 발언은 수소탄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소탄을 만들 수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게 슈퍼 EMP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미 상공에서 수소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 실력을 전제로 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슈퍼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들을 통해서 미국의 슈퍼 EMP 최고 권위자인 피터 프라이 박사를 비롯한 정보기관, 군사기관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인 깅그리치가 대선 공약에서 쉴드, 방패라고 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슈퍼 EMP 공격에 미 본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박살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널리 알렸는데요. 네.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수소탄 발언은 그 보유 여부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닥터 스테판 애청자분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만 짚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2012년 12월 12일을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슈퍼 EMP죠. 그리고 빨리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을 매듭지어야 한다. 북이 7차 당대회를 5월 초로 선언한 만큼 무조건 4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라는 압박이고요. 네. 그리고 북남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실무회담이 아니라 박근혜의 방북을 촉구하는 그 상전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으로 무슨 핵시험이라든지 우주발사 재발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 말로도 충분히 상기시키고 압박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5일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교탄, 노동계약저지, 박근혜 물러나라 민중총궐기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영상대회사로 시작한 민중총궐기는 태국을 비롯한 5개 국가 농업식품 노동자들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의 포괄적 공안탄압과 살인진압을 교탄하는 메시지와 국제노동단체들의 항의 서한이 이어졌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노동계약 중단하라, 밥살 수입 중단하라,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가로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서의 촛불문화제를 끝으로 이날 2차 총궐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총궐기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폭력 집회라는 거짓 명분으로 집회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공안탄압에 맞서 진행되었다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1차 총궐기 때보다 구호 수준이나 투쟁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애초에 한 2, 3만 명 모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약 5만 정도 2배 이상 모였기 때문에 분명 성과적인 집회입니다. 네. 공안당국이 전원 연행하겠다, 뭐 기동대 백골단을 투입하겠다라고 한 것은 중간 세력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거죠. 겁을 먹게 해서. 그래서 주최 측은 정권 퇴진 구호를 거둬들이고 청와대행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방향을 잡았죠. 네. 이렇게 해서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대학로를 꽉 채우는 그런 거대 인파가 마련됐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시위 대열에서 중산층을 떼려고 하는 경찰들의 저희는 보기 좋게 파탄됐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중간층을 견인하는 데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전술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향을 틀거나 낮추는 데 작용한다면 그것은 계량주의, 합법주의, 투항주의, 가두리 양식장처럼 갇히는 투쟁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투쟁하는 민중들 속에서 이런 식의 평화행진은 100만 명이 해도 세상을 못 바꾼다. 과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하는 여론이 큽니다. 네. 반면 정권 퇴진 구호를 들고 청와대로 1차, 2차 차벽을 뚫고 나아가는 완강한 투쟁. 이 투쟁은 1만 명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른바 평화시 100만 명으로는 세상을 못 바꾸지만 차벽을 돌파하는 1만 명의 시위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경제위기 민생 파탄 반민중적인 정책을 펴면서 남코리아를 파쇼화시키고 있는 반민주적인 정권이면서도 무엇보다도 종미 4대 굴욕적이고 반북 호전적인 반민족 정권에 대한 우리 민중의 폭발하는 분노의 정서죠. 네. 그 정서를 조직하기에는 민주노총이나 총궐기 지도부의 한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조직 정사업을 못하는 그런 한계와 오류가 투쟁하는 민중들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지어 지탄을 받는 상황까지 낳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했는데요. 그런 상황을 유도한 공안당국의 교활한 여론조작이라든지 조계사 내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선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조계사를 지도부가 안전하게 투쟁을 지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실천이 말해주듯이 적절하지 못했다. 차라리 민주노총에서 당당히 저항하다 연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지난 2013년 말 철도파업처럼 전체 노동자 민중들을 격분시키는 그리고 온 세계로부터 맹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무맥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궐기, 투쟁구 하나만으로 당선된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잡혀가도 잡혀가야 되는데 네. 자진 출두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민주노총 지도부와 총궐기 본부의 조직적 소환, 정치력 작전력에서 비약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계속 진행돼가지고는 최저선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 지금 박근혜 정권 공안당국이 파시화를 다그치고 폭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취약성의 반영이고 경제위기 민생 파탄 속에서 중간 세력들이 이미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으로부터 완전히 이반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는 데는 한마디로 조직 정치 사업 능력, 전술 지휘 능력의 능력의 문제와 함께 그 전제가 되는 연행 각오 결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나 총궐기 본부의 지도부는 당연히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직장이 되거나 무슨 그 직위로 삼고 심지어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떠나야 한다. 그런 사람 때문에 투쟁이 안 되는 겁니다. 폭발할 수 있는데 계속 주춤하는 거죠. 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분하는 민심을 이른바 대중노선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통제만 할 줄 알지 제대로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 터뜨리지 못하는 분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실 지난 그 백남기 농민의 불상사도 젊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네. 오죽하면 그건 70세 고령의 농민, 할아버지가 밧줄을 끌어야 하는가. 그런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이 땅에 젊은 사람들 또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그만큼 투쟁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총화해야 반성해야 혁신의 계기를 잡을 수 있고 다음 투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당장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 투쟁으로 서울에선 수도권 집중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만, 서울에서 한 3, 4만 모으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구호와 전진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투쟁 전술에서 아주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처럼 무난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결코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투쟁하는 민중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고 민심이 떠난다. 민심 무서운 줄은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총궐기 지도부들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7월 임명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부양책을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나 시행 17개월간 수십조 원의 돈을 풀었음에도 성장률은 제로에 머물러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경기부양을 했으며 구조개혁 노력은 없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남코리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예, 구조개혁이란 표현 하셨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노동자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서의 구조개혁이 아니라 남코리아 경제의 취약성을 낳는 그 바로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네. 예,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생산 과정에서의 예속성과 산업 분야에서의 기형성, 재생산 과정의 모든 환절이 미일 두 제국주의에 수직적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중공업과 경공업과 농업이 파편화, 기형화되어 있는 남코리아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연적 결과의 민생 파탄도 모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비롯한 인간 생지옥이라고 표현되는 남코리아의 처참한 현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극심하게. 뭐 이른바 초이노믹스, 뭐 최경환 부총리, 박근혜가 이원집 정부 중임제 개헌을 해서 반기문 대통령, 최경환 총리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푸틴식으로 실세 총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경북에서 한 삼선하고 박근혜 오른팔격으로 불려지는 최경환이 오늘의 이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종미 사대주의적이고 예, 반민중적이고 반북적인 관점으로는 어림도 없다. 엊그저께 그 9일 리퍼트 미 대사가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재미난 말을 했어요. 남의 그 보수 세력들은 이제 안미 경중이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게 아니라 안미 경미다. 경제도 미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애처롭고 처절한 느낌까지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2010년에는 남코리아의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20%가 넘고 미국은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올 3월만 해도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하고 다른편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이브,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죠. 네. 가입을 결정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네. 중국에서의 열병식에도 반기문과 함께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바이든 부통령이 와가지고 미국 반대편, 즉 중국에 베팅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케이 신문까지 동원해서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로 온 세상에 떠벌리고 박근혜를 사방팔방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필리핀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담에서도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판이죠. FTA를 북미주에 적용한 걸 이제 나프타라고 합니다.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인데 여기 이제 시오니스트 족속 시온 자본이 그동안 태평양에서 미국과 견제시키면서 미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게 일본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 같았으면 TPP에 일본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미국의 경제적 패퇴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역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중국판 TPP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판 FTA이고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판 TPP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번에 아펙 정상회담에서 박근혜가 TPP도 중요하지만 RCEP가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완전히 대세가 기울었다. 남측의 수급 보호 세력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오고 그 출로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위미 출중. 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오고 출로는 중국에 있다. 또는 문미 해중이다. 문제는 미국이 일으키고 해법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수 언론들 속에 이런 얘기가 감이 나오진 않지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은 미국이고 그 전쟁을 막는 힘이 북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안미가 아니라 안북이다. 그리고 남코리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요철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북과 남의 남과 북의 경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북은 중공업이 강하고 남은 경공업이 강하고 북은 기초산업이 강하고 남은 응용산업이 강하고 그래서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그 남측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이 마련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측 정권을 다루는 공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또 나아가 결국 그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엄청난 배상금을 북이 투자 형식으로 받게 될 텐데 그런 측면의 위구심을 불식시키는 경험적 사례로 만들어낸 것이 개성공단이거든요. 물론 개성공단은 통일경제 하나의 사례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경제가 가지는 잠재력의 100분의 1, 만분의 1도 보여주지 않는다. 네. 언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통일경제만이 남코리아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경북이다. 안북, 경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상 언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또 피벗 투 아시아, 뭐 번역하면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정책이라고 해서 밀란 삼각군사 동맹을 추동하는 것. 이 3대 전략은 철저히 파탄됐다. 그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이 러시아 의도대로 정리되거나 중동에서 대 IS,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 러시아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네. 시진핑, 리커창이 최근 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력적으로 추진한 이른바 1대1로 대자는 이제 혁대할 때 그 대자입니다. 원 벨트, 로자는 길로자입니다. 원 로드, 원 벨트 앤 원 로드라고 하는데 내륙으로의 실크로드와 해상으로의 실크로드 이제 당나라 때 정화가 거쳐간 코스하고 일치합니다. The String of Pearls에서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이 미국이 형성한 봉쇄망을 뚫는 측면만이 아니라 2차 대전 직후 미국이 물론 이제 시온 자본이 배후에 있는 거죠. 서유럽 경제를 부흥시키는 마샬 정책 본질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의 서진을 막은 거죠. 네. 2차 대전 직후 파시즘이 경멸된 이후에 서유럽에서 미국 주도의 마샬 정책이 펼쳐졌다면 2008 금융위기에서 미 제국주의의 파멸이 분명해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재정적자가 휩쓸고 있는데 중국 주도의 중국판 마샬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시온 자본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남측까지도 중국에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최근에 IMF에 가입했죠.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7월입니다. 그 이후 딱 70년 월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DB가 만들어진 게 2014년 7월이죠. 네. 1945년 말에 IMF와 IBRD,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은행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듬해 IBRD 등이 합쳐져서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시소에서 오른쪽에 미국, 왼쪽에 유럽, 달러와 유로죠. 이런 시소 체계를 만들어낸 시온자본이 가운데서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전통적인 그들의 방식입니다. 시온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고 질서인데요. 이것을 이제 1929년 상대적 과잉생산공황, 1974년 인플레이션공황, 2008년 금융공황을 일으켜서 봄, 여름, 가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황, 화랑, 증진, 호황, 공황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법칙, 재생산 과정의 합법식성마저도 이용해서 증폭시키거나 이를 앞당기거나 해서 자신들의 폭리에 이용하는 것이 이제 시온자본의 중요한 전략적 수법인데요. 네. 그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재정적자를 만들어낸 뒤에 새로운 경제지배 구도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시소에서 우측의 미유럽 제국주의와 왼쪽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죠. 네. 그 브릭스의 은행이 NDB, AIIB, IBU고요. 네. 그리고 위기대응기금이 CRA입니다.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신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위기대응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미유럽 제국주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월드뱅크, IBRD, ADB, 아시아개발은행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위기대응기금이죠. 이에 대비되는 NDB, IBU, CRA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브레튼우즈 체제 다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을 숙주로 삼은 데서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을 숙주로 삼으려고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우리가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만 연구해서는 자동차만 하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성능에도 문제가 있지만 운전자가 뭐 음주운전이라든 졸음운전하는 것이 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의 조직자, 조종자를 알아야 한다. 시오니스 초국적 자본 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시오니스 초국적 자본만 주장하면 음모론에 빠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만 연구해서는 그런 고지식한 방법론으로는 결코 1929년, 74년, 2008년으로 이어지는 세계 공황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브레튼우즈 체제와 브레튼우즈 이후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발 금융공황 이후 전 세계 재정적자가 벌어지면서 뭐 FRB가 저금리 정책 썼다, 고금리 정책 썼다 하는 전 세계 금융이나 물류의 흐름에서 뭐 이를테면 NDB, IBU, CRL이 만들어지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펴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전체로서의 숲을 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조종자까지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변증법이죠. 네. 무릇 주체와 객관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지 객관만 보게 되면 객관주의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만 보게 될 경우에는 주관주의 오류를 범하죠. 네. 그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분석에 기초할 때 남코리아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경기부양정책, 그 경기부양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반짝 효과조차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분명 남측 내 권력과 자본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남코리아 경제는 누구나 다 공인하듯이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 본질적으로 시조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세계 경제 흐름에 철저하게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12월 15일에서 16일 예상되는 미국 FRB의 금리 인상 조치, 이것에 의거해서 남코리아 일본의 경제가 요동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심각한 우려의 보도들이 연일 신문지상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역시 시혼자분이 한동안 미국 달러를 떠받치고 베네수엘라 혁명을 파괴하며 저개발 국가들을 다루는데 유용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유가 정책.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시혼자본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주춤주춤 할 때 그럴 때마다 남코리아 경제 요동칩니다. 이 세 가지 악재.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유가 추세, 그리고 중국 경제의 주춤. 이렇게 3대 악재로 과연 남코리아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저유가 정책만으로 해서 남측의 조선업계라든지 건설업계, 자동차업계가 엄청난 불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측 경제의 취향성은 유가가 올라도 걱정, 낮아져도 걱정. 환율이 올라도 걱정, 낮아져도 걱정. 금리가 올라도 걱정, 낮아져도 걱정. 금리와 관련해서도 유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전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네. 금융과 물류는 각각 신경망과 핏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양대축인데요. 그 정책에서 거대한 변화, 세계사적인 세계 경제 기본 구도가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나 남측에서는 국가, 기업, 가계 총부채가 5천조를 넘는 최경환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가계 부채를 170조 이상 늘렸죠. 네.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가계 부채 문제를 우려해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는 입장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될 때 남측에 투자된 자본들이 급속도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네. 당연하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측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더더욱 촉진되는 외국 투자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고 남측의 외환 보유고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1997년 국제통화인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간 경제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황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투자도 활동도 하지 못하는 남코리아 기업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인근의 일본만 해도 내년 초에 2008년에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권위 있는 은행들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미국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대한 흐름은 결코 박근혜 정권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추경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후임자도 마찬가지죠. 네. 박근혜는 경제를 모릅니다. 네. 정치도 겉모습을 쓰면 합니다. 그런 박근혜이기 때문에 통일밖에 없다. 오직 그것만이 내년 총선 그리고 이후에 종신집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리아 반도의 대격변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격동이 그다음 코리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오늘 그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 경제 위주로 했는데 경제와 군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가령 아프리카의 유일한 미군기지가 중국기지로 바뀌고 있고 호주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인 다윈항의 절반을 중국이 돈으로 사서 99년간 조차지로 삼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을 비롯한 국제정세적인 측면에서 미 제국주의 경제패권이 이미 끝장나고 나아가 필연적으로 군사 패권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의 분석을 조만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의 닥터 스테파니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